지수 씨 사무실은 몇 층에 있어요? 1번 7층에 있어요. 2번 오른쪽에 있어요. 3번 지금 사무실에 없어요. 4번 하얀색 5층 건물이에요.